주체조선의 지상대 지상 중장군이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해서 최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하는 성명을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와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전은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